지친 굳이 보진 않지 눈치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잖아 silly 원하던 대로 고백지 눈물에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bad checks 궁금하면 never fact check